8 UBS. HubSpot. 운동 부족 아기 찾아들을 위한 운동 백과사전. 지금은 HubSpot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저는 매일 밤 졸려서 침대에 일찍 누워도 막상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몇 시간을 계속 뒤척이다 겨우 잠에 들거는 하는데요. 글쎄, 뉴스를 봤더니 저 같은 20대 불면증 환자가 요즘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4년 사이에 34%나 증가했다던데 혹시 여러분도 잠들지 못하는 밤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던데 꿀잠을 위해서 운동 살짝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날씨도 따뜻해졌으니 간단하게라도 운동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늦은 밤에 하는 운동은 오히려 잠을 깨우고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해요. 수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도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바로 세 번째 HubSpot 시작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스포츠는 펜싱이랍니다. 레디, 고! 엔시티 드림의 고! 다 똑같은 얘기 나나나나나나 I know 시들어버린 눈빛 나나나나나나 From you Nope 아무 생각 없이도 슬리듯이 살았다는 건 네 자신에게 모는 날 또 다른 깊은 완벽히 미쳐가 Baby screaming go Go go Baby screaming go Go go 멋내 나나나나나 No way Yup 오로지 숫자뿐인 나나나나나나 All day All day 괜히 선택이냐 앙그렛 알레! 펜싱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이죠. 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들을 수 있었던 이 신호음은 펜싱의 기원국인 프랑스의 언어인데요. 그렇다고 프랑스에서 뚝딱하고 만들어진 스포츠는 아니랍니다. 나름의 역사와 유래가 있는 스포츠거든요. 펜싱은 무기로 사용해오던 검의 술법에서 시작해서 고대 로마 시대, 중세 그리스 도교 시대를 거쳐 스포츠로 발전해온 역사가 있는 스포츠랍니다. 18세기 무렵 귀족 계급의 교양으로 자리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스포츠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펜싱 경기가 탄생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에 펜싱이 도입된 건 1935년경이라고 해요. 서양권 국가들에서 18세기인 1700년대부터 유행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 늦게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올림픽만 출전했다 하면 펜싱 메달은 무조건 따오는 펜싱 강국이라니. 갑자기 애국심이 막 차오르는 것 같네요.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조이의 안녕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나 Goodbye. 와우, 영원히 와우,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이 슬퍼 늘 플레레, 에페, 사브르. 펜싱 용어 조금 어렵죠? 프랑스어라 그런지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올림픽을 볼 때마다 헷갈리는 이 용어들.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전부 알려드릴게요. 펜싱 용어 완전 정복. 가보자고요. 우선 플레레, 에페, 사브르는 펜싱의 세부 종목으로 각 경기에 사용되는 검의 종류가 다르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세부 종목에 따라 경기 규칙도 조금씩 차이가 있죠. 플레레는 찌르기 동작으로만 공격이 가능한 종목으로 팔과 머리를 제외한 상체만 공격 가능한 종목입니다. 반면에 에페는 찌르기 동작으로만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플레레와 같지만 전신 모두 공격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낸 종목이 바로 이 에페입니다. 마지막 사브르는 앞에서 설명한 두 종목과 찌르기 공격뿐만 아니라 배기 공격도 가능한 종목으로 팔과 머리를 포함한 상체 모두 공격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펜싱에 대한 감이 슬슬 오시나요? 모르고 볼 때는 저게 왜 공격 인정이야? 하고 헷갈리던 펜싱.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Check this out. 다이아의 왠지. 오늘은 왠지 잠이 안 와요. 집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있으면 오늘은 왠지 괜찮은 날이에요. 내 곁에 항상 있어줄 바로 너. Come on. 귀로만 듣지 말고 이제 슬슬 몸을 움직일 차례죠. 아 그런데 아쉽게도 주변에서 펜싱을 체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방방곡곡 열심히 알아봤지만 펜싱을 배울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교내 동아리도 없고 교양 강의로도 펜싱은 없고 그리고 펜싱이 헬스나 필라테스처럼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이 아니기도 하잖아요. 검을 휘두르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나는 정말 펜싱이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송파구 근처에 펜싱 학원이 종종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근처에도 펜싱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아쉬운 마음만 드네요. 혹시 운동을 안 할 핑계가 생겨서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갑자기 펜싱 동아리를 내가 만들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펜싱 동아리를 만들면 여러분 꼭 가입해 주셔야 해요. 같이 즐겁게 운동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Ladies and gentlemen, in the place to be, we got something for you to see. Hit it. I want you bad, I want you. I want you bad, I want you. I want you bad, I want you. Go, want you. Go, go. I'm gonna get you. UI selfish. 말문이 자꾸 막혀 너의 끝에도 왜 나는 느리게 감듯이 우유부단한 성격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겹쳐 속에 담긴 나의 맘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자니 누이 또 해 엄청 넌 selfish 고민할까 꼭 흔들어 I want you babe Most Valuable Program, MVP Most Valuable Program, 가장 재미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우리 라디오의 코너인데요. 오늘의 추천 작품은 드라마 25-21입니다. 25-21은 1990년대 펜싱 선수를 꿈꾸는 여고생 나이도의 방황과 성장을 주제로 한 드라마인데요. 6회 발랄 여고생 나이도 역할은 김태리 배우님께서 맡아주셨답니다. 김태리님은 펜싱 신동인 희도 역할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촬영에 들어가기 전 무려 6개월 동안 직접 펜싱 레슨을 받으셨다는데요. 단기간에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한 나머지 무릎에 물이 차기도 했다네요. 게다가 상대 배우인 보나님과의 연습 경기에서 매일 지던 게 분해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전력 질주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답니다. 이런 펜싱 열정과 연기 욕심 덕분에 더 퀄리티 높은 펜싱 드라마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태리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멋있는 펜싱 장면들 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주옥 같은 대사 하나하나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걸로도 유명한 드라마니까 시간 나실 때 정주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너만의 모습으로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하늘의 별이 반짝이네. 내 마음 아는 것처럼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행인 이, 행인 삼. 침대 위로 누워버려 난 뭘 하고 있을까? 넌 알고 있을까? 변했어 나의 밤 새벽 2:45. 전엔 지옥 같더니 이젠 설레는 마음. 그 길로 뛰어나갔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전망. 그 밑을 내려다보며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며 이 밤 처음으로 웃었지. 환한 네 미소처럼 경기에서 맨날 졌으니까 맨날 진다고 매일이 비극일 수는 없잖아. 웃고 나면 잊기 쉬워져. 잊어야 다음이 있어. 오늘 소개해드렸던 드라마 25-21 중 주인공 나이도의 대사입니다. 매 경기에서 지던 희도가 직접 만든 좌절 극복법인데요. 운동 경기에서 진다고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다음 경기를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하고 단련해야 하니까요. 당장 지금의 패배만 빠져있으면 결코 다음의 승리와 기쁨은 맞이할 수 없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고 오늘의 아픔을 잊어야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답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밝은 내일을 위해 우리 오늘의 아픔은 잠시 잊어보아요. 실패의 슬픔을 잊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그 실패가 성공이 되어 여러분께 기쁨을 가져다 줄 거니까요. 가끔씩 그 실패를 잊어내기가 힘들다면 저희 HBS 라디오 들으면서 슬픔과 아픔은 잠시 잊어보도록 해요. 저희는 언제나 소소한 즐거움과 따뜻한 위로로 여러분을 응원해드릴 테니 말이에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김태환, 저는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HUBS